솔직히 말해봐요. 솔직히 말해줘요. 숨기지 말아줘요. 숨기지 말아 제발. 터지는 엘리베이터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게 남아. 그래도 이렇게 남아. 눈 깜빡거리며 손에 뱉고 사는 이유 날 위해서 만나 아님 쫓기고 있나. 안녕 인사해. 초췌히 비친 내게 인사해. 솔직히 말해봐요. 솔직히 말해줘요. 숨기지 말아줘요. 숨기지 말아줘요. 솔직히 말해봐요.